나라 나라 높이 날아 던져버려라. 지난 일은 저 하늘에 던져버려라. 나라 나라 높이 날아 꿈을 꾸어라. 웃을 날이 멀지 않구나. 끝났다고 믿지를 마라. 너만의 슬픔이더냐.